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저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가 10월 31일 인터넷 통신 뿌라우다 루와이 회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때 육자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의제로 상정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핵폭격기들이 남조선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든 안 가지든 남조선의 미사일 방위 체계를 배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조선의 핵무기 보유 본위를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여경미사일 체계를 배비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은 자기들을 침공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백히 천명했지만 미국에는 조선과 러시아에 대한 핵선제 타격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핵선제 타격 계획을 처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